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할 것이라는 괴뢰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접한 남조선 각계층은 격부를 표시하며 항의 투쟁에 나섰습니다. 6.15 공동선언실을 천 남측위원회 부문별 단체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 항의 투쟁을 통해 남조선과 미국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처리하고 그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회들, 야당들도 국민적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CBS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사드 배치의 본질과 위험성을 폭로하면서 괴뢰 패당의 4대 매국적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지로 알려진 성주군 지역의 주민들은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당국의 부당한 결정 초래를 요구하는 투쟁에 골기했습니다.